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4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해온 만수르 차보시 주조 이란 이슬람 공화국 통명 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